대동강 가구 공장에 김일성 훈장을 수여하는 모임이 2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관계 부문 공장 일꾼들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대동강 가구 공장에 김일성 훈장을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과 메달이 수여됐습니다.